잡을 수 없는 beautiful life. 미쳐 난 그렇게 피는 너게 그 옆끝은 가시 가도 찾지 왜 기꺼이 맞아 another life. 잠시 가득 맴돌 I 위태롭고 위험해 미칠듯이 이끌려 너와 나 But I like it 절대 찾지 못한 너를 지울 이유 새까맣게 번져내어 관 속 가득 찬 너의 거짓을 차가운 그 눈빛 날 갖고 놀듯이 묘한 댓글이지 거부할 수 없는 beautiful life 잊혀 넌 붉게 핀 너의 그 옆끝은 가시가 도쳤지 기꺼이 맞아 I love it like love me, love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 내가 너를 갈고 하대 Do you want me? I like when I'm in danger Love me harder cause when I shot it, shot it I feel like don't like basic Is this for you, call love sick? 이 거짓된 사랑이라도 기꺼이 삼켜먹게 두게 속이 새겨진 타투 고통과 희열의 다툼 까맣게 물들여진 내 심장이 다 뚝뚝뚝뚝 우린 part 2 이건 전쟁이 연장전 네 입술은 달콤한 함정 이 반전에 빠진 야릇된 감정 어떻든 잠이 날 끌고 가 Toxic so addictive 나를 미치게 한 단 한 가지 Why oh why 걷잡을 수 없이 나를 뼛속까지 망친 내 거짓을 난 pain 다시 또 pain 아직도 아물지 않아 실패인 감도 네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 모두 trap trap trap 매기적인 사고 고통스러운 아픔도 네 앞에 fine not Tell me you love me 거짓도 좋으니